떠나간다. 너로 이들 소녀 선한밤 고개 마루 나기마저 울고 넘네. 속을 울리는 님이여 아, 어느 때 어느 날짜 함께 즐겨 웃어보나. 알상급제 과거 보는 한양이란 주막집에 희미한 등잔불이 도포짝을 적시었네. 그대 품에 안기려나.